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청년분야대표자대회 2016에 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지난 기간 청년분야 일꾼들을 비롯한 분야 열성자들이 이국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애국의 신념과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애국유산인 청년을 굳건히 지키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차넘치는 동포사회를 건설하고 제1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분야 대표자 대회 2016이 청년 조직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제1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대회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